싶어. 조용한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. 빨간 풍선이 하늘을 날며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. 꽤 하늘을 보면 나는 눈물이 날까. 그것조차 알 수 없잖아. 빨간 풍선에 담은